졸세의 위인 김정은 각하의 령도와 조선의 차강력에 관한 나이지리아 주최사상 전국 토론회가 5일 아부자이에서 진행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여러 종당 단체 기관 인사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군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업적을 찬양하고 출중한 용도력과 드센 배짱으로 세인을 놀려우는 사변들을 안아오시는 김정은 최고 용도자이시야말로 언제나 백승만을 떨치시는 희세의 위인 강대성의 상징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기를 지킬 힘은 자기에게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 주었으며 주체 사상에 기초한 자주 자립 자위의 정당성을 과시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자력자강의 강자들이라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